어쩌면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는 소소한 주제들로 일주일간 밀렸던 수다를 떨겠습니다. 심심할 때, 노곤할 때, 배부를 때 떠오르는 우리는 일주일의 수다, 일수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첫 방송이죠? 드디어 첫 방송이네요. 네. 드디어.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여러 다사다난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좀 감격스러운 정규 1화 방송 시작입니다. 각자 소개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저희를 처음 이제 접하실 테니까 각자 소개를 했으면 좋겠는데 저부터 해보자면 저는 비정규입니다. 자유로운 정규직을 꿈꾸는 비정규고요. 요즘 시대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비정규직에 속하지 않을까.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비정규직에서. 네. 그래서 그 비정규들을 대표하고자 비정규라고 지었습니다. 네, 각자 소개 한 번씩 해주실까요? 먼저. 네, 저는 소프트웨어를 사랑하고 게임을 좋아하는 개미입니다. 이름 왜 개미로 지었냐면요. 개미같이 생겼어요. 개미같이 생겨서 그렇고요. 개미처럼 생겼기 때문에 네. 지었고요. 네. 농담이고 저는 농담 아니라고. 네, 네. 농담이고 저는 그 주식 투자를 하면서 나는 결국 개미밖에 안 되는구나 싶어서 개미로 지었고 평생 아마 개미로 살아갈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개미로 지었습니다. 네. 사실 90%가 개미 아닙니까 다?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그렇죠. 우리의 네. 시각에서 네, 그 개미님이었고 다음. 네, 안녕하세요. 드리머입니다. 저는 왜 드리머라고 지었냐면은 저희가 현실을 살아가는데 각자만의 이상 세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이상 세계를 저는 꿈꾸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고 좀 진짜 실현시키고자 좀 많이 노력을 하고 계속 생각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꿈을 꾸는 드리머라고 지었습니다. 네, 드리머님. 네. 그리고 다음으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수입니다. 오수는 낮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생활하면서 너무 낮잠이나 이런 걸 잘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여유 있는 삶을 꿈꾸는 직딩 오수입니다. 네, 꿈이 크시네요. 사실 이게 가장 큰 어려운 꿈 아닙니까? 직장에서 낮잠 시간 좀 줬으면 좋겠어요. 법안 발의해줬으면 좋겠네요. 시에스타를 도입해야 네. 돼. 네, 알겠습니다. 쓸데없는 얘기 다 그만하시고. 네, 저희가 저희 방송 소개를 안 했군요. 저희 방송은 일주일의 수다라는 방송이고 줄여서 일수다라고 합니다. 저희가 모인 이유가 사실 잡담하려고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잡담하려고 모였는데 각자 사실 패널마다 주제를 준비한 게 있어요. 각자 맡아서 각자 좀 덕질을 잘 할 수 있는 분야들을 맡아가지고 주제를 정했는데 그거를 잠깐 1화니까 소개하고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스타트업 문화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권이 바뀌기도 했고 뭐 그 전부터도 많이 활성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요즘 시대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뭔가 자기가 창업한다거나 직접 사업을 꾸려가는데 좀 꿈을 많이 꾸잖아요, 청년들이. 맞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예전에 비해서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요새 들어서. 그래서 이런 청년들에게, 이런 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리고자 네, 스타트업 문화에 대해서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본인과의 연계성은 없나요? 스타트업과? 저는 사실 스타트업에서 일을 한 2년 좀 넘게 했던 적이 있고 지금도 스타트업을 꿈꾸지만 뭔가 비정규라서 좀 어렵긴 한데 앞으로도 좀 스타트업에 많이 도전을 해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제가 공부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해보려고요. CEO가 되면은 네. 정규직일 수가 없지 않나요?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뭔가 자기모순적이죠, 제가. 네, 네. 그렇지만 네, 여러 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네, 스타트업 문화를 정해봤습니다. 개미님은 어떤 걸 준비하셨죠? 딱 이름에서 알 수 있잖아요. 모르겠는데 개미니까. 곤충인가요? 곤충을 준비했고요. 화불을 권총을 준비했고. 아, 저는 네. 자본주의에 대해서 할 것 같아요. 앞으로 제 역, 제 서, 그, 타임? 제가 준비하는 시간에는 네. 자본주의와 관련된 것들을 할 것 같은데, 원래는 컴퓨터 관련 전공도 했기 때문에 기술을 할까 하다가, 가장 관심이 있는 분야, 그리고 가장 내가 덕질할 수 있는 분야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돈에 대해서 워낙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그쪽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이거랑 관련 있는 게 좋을 것 같다 싶어서 자본주의로 했습니다. 돈 버는 법 좀 알려주세요. 맥도날드라고 아르바이트 많이 뽑는 데가 있어요. 아, 그게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비정규의 끝판왕. 맞아요, 맞아요. 요즘 아르바이트 정규직도 뽑아요. 새로운 정보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케미님은 자본주의, 그리고 드리머님. 네, 저는 가장 핫한 분야죠. 사람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또 많이 좀 항상 맨날 궁금해하는 분야가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행복을 찾아 떠나는 여행, 좀 심리학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행복해지는 방법을 알려주십니까? 최대한 알려드리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기대해보겠습니다. 나도 행복해야 될 텐데. 본인은 안 행복해 보이는데. 아니거든요. 본인은 불행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행복해라. 폭력하지 마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 저부터 행복해지도록 한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트리머님은 심리와 행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수님. 아, 네. 저 같은 경우는 역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소위 역덕이라고 하죠. 저도 약간 역덕인 부분이 있고. 역사 덕후. 역적. 네. 역덕 모르시는 역적 아니에요. 역적 모르시는 역적 아니고 역. 우리 모두 역적인가요? 깜짝 놀랐네. 역사 덕후를 역사 줄여서 덕후. 네. 역덕이라고 하죠. 그 발음을 유해. 역적 아니고요. 네. 엽덕 아니고요. 역덕인데. 네. 네, 좀 역사를 보다 보면은 젊은 분들도 좀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 굉장히 국수주의자고 상당히 민족 좋아하시나요? 자민족 하지 마. 알았어요. 자민족 중심주의에 편파적인 편향된 시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 그러시군요. 네, 네, 좀 그런 부분에 같이 좀 재밌게 얘기해 보면은 청년들도 좀 재밌게 역사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역알못이라. 역사를 알지 못해가지고 기대가 많이 돼요. 저는 네, 진짜로 기대. 평소에도 많아요.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면 그런 역사 관련된 게 가끔씩 이야기 해주시잖아요. 그쵸. 평소 대화에서 그쵸. 앞으로 어떻게 방송에 녹여낼지 좀 궁금한. 굉장히 치우친 시선. 국수주의. 국수주의적이고 자민족 중심주의. 우리 가장이다 이러는 거예요. 진짜. 한민족이 세계를 지배했다. 이미 전 세계 영토의 한 80%는 한민족이. 아 그렇구나. 방송의 퀄리티가 기대됩니다. 아주.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 명의 패널에서 각자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해볼 텐데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스타트업 문화와 관련된 주제 방송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제가 준비한 거는 히피 문화입니다. 많이 들어보셨나요? 히피라는 단어의 자 단어에 대해서 반항. 그렇죠. 반항. 자유로움의 어떤 대표로 쓰이긴 하는데 네. 정확히 히피라는 단어는 잘 찾아본 적은 없어요. 그렇죠. 많이 들어보기는 했죠. 지나가다가 뭐 TV나 여러 군데에서 히피 문화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하고요. 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히피하면 떠오르는 게 어떤 게 있으세요? 락이요. 아, 락. 네. 아, 락. 아, 락이라 그러시네요. 락하면 락앤롤. 네. 알겠습니다. 락. 네, 락이 떠오르시고. 또 케미 님은? 저는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 영관이 많이 돼 있죠?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정확히 어떤지 모르는데 그냥 어디서 스티브 잡스는 히피였다. 뭐 이런 문구를 본 것 같아요. 이따 얘기할 거지만 실제로 본인이 히피임을 밝혔던 연설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따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수님은 혹시 뭐가 떠오르시는지? 저는 약간 마약? 아 마약 중요해요. 마약 네, 중요하죠. 히피하면 약간 마약이 생각이 납니다. LSD라고 하는 아주 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LSD라고 그 제가 이 방송 전에 잠깐 조사 겸 해가지고 LSD를 그 네이버에 쳐보니까 복용은 안 했죠? 아 뭐라고 나와요? 말씀하시면 안 돼요, 교수님. 아예 유해 그 물질이라서 이렇게 그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X자 쳐져 있는 거 있잖아요. 아, 검색이 안 되는구나. 아예. 아니요, 검색이 되더라고요. 되는데, 아, 돼요? 요거는 뭐, 어떻게 알아요? 같이 봤어요. 같이 봤어요. 아, 같이 봤어요. 몰고 가지 마. 아. 정말. 네. 네이버에 치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궁금하시면 쳐보도 되는데 복용하시면 안 됩니다. 네. 항상 여러분 곁에 우리가 있어요. 그런 캠페인성 문구가 네이버에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화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실 히피의 어원이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합니다. 아, 되게 영혼 없이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g 있습니다. 네. 그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뭐 히피라는 게 솔직히 어원이라는 거는 다 그렇잖아요. 뭐 여기서 왔다 저기서 왔다 하는데 해피에서 왔다는 설도 있고. 저랑 연관되는데요. 아, 그렇습니다. 행복을 찾아서. 제가 먼저 했습니다. 네. 해피에서 왔다는 것도 있고 그 힙스터 들어보셨습니까? 아, 그죠. 힙하다. 힙하다. 힙하다가 여기서도 좀 연관이 된다고 하기도 하고. 그 사전적 의미로는 의미로는 뭐 장단을 맞추다. 요런 의미로 힙 그리고 히피가 써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락 같은 것도 뭐 락? 리듬을 중시하는 그런 음악이기 때문에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 네. 힙합 할 때 그런 그 힙도 혹시 힙인가요? 그렇네요. 갑자기 저는 힙스터가 힙합인 줄 알았어요. 힙합을 하는 힙질이 아니에요. 힙질이? 아, 그런 거예요? 힙합을 하는 사람을 힙스터라고 부르는 건 줄 알았는데 저도 몰라서. 아, 힙질이는 뭐였죠? 아, 힙질이 이거 제가 정확한 뜻인지 모르겠는데 그 힙합을 들으면서 아는 척하는? 아는 척하고 막 눈물도 막 흘리고 막 거기 너무 심취해 있는 막 이론적으로 막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막 누가 누구보다 잘한다더라. 아, 막 이런 네, 사람들을 좀 비하하는 용어로 알고 있어요. 전혀 제 스타일이 아니라서 제가 몰랐었습니다. 뭔 소리야? 네, 알겠습니다. 사실 그 히피라는 어원도 궁금하긴 하지만 우리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떠오르는 딱 인상이 있잖아요. 긴 장발머리에 막 여성분들은 긴 롱드레스 입고 막 샌들 신고서 이런 기타 들고 락 LSD 하는 뭐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LSD에 너무 꽂히신 것 같은데요? 저 안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요 스타일을 먼저 알아보면은 혹시 히피에 대해서 못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그 전에 오늘 제가 맡은 주제가 스타트업 아닙니까? 스타트업과 어떻게 히피 문화가 연결이 되는가? 아, 진짜 궁금해요. 엄청난 논리적인 구조를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공감을 못하는 얼굴들이신데 그 스타트업 문화가 우리가 떠올리는 인상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왔다는 인상이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가장 많이 가고 싶어하는 곳이 실리콘밸리이기도 하고 스타트업 문화가 태동된 곳이 그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실리콘밸리 문화를 만든 문화가 이제 히피라고 보는 견해가 많이 있어요. 히피 문화, 60년대부터 시작된 히피 문화가 70년대에 넘어오면서 스탠포드 대학교나 이런 실리콘밸리 지역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해서 우리가 스타트업 문화에 대해서 뭔가 디테일하게 더 알아보기 전에 요 역사적인 맥락과 흐름을 파악을 하면은 그걸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네, 오늘 히피 문화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고 보면 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스타트업이 되게 최신 트렌드인데 몇 년 안 된 되게 오래된 뿌리를 가지고 있네요. 그렇죠. 우리가 사실 우리가 방송 전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스타트업의 정확한 정의가 뭐냐라고 뭐 논쟁을 하기도 했죠. 토론을 하기도 했었는데 동네 치킨집 사장님은 히피인가? 그렇죠. 머리 기르면 티셔츠 청바지 입으면 이런, 그렇죠. 치킨에 네. 마약 탄 것 같은 거였어요. 중독 그 마약 치킨이 그런 거였어? 그런 히피죠. 뭐 삼성이 처음 시작할 때 스타트업이었냐라는 질문도 하셨었고 그렇죠. 네, 네. 그랬었는데 한번 알아보 히피를 들으면서 나중에 한번 이야기해보면 될 것 같아요. 요거에 네.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봐도 될 것 같고 뭐 어쨌든 포인트는 뭔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는데 히피 문화를 통해서 스타트업의 지금 흐름을 모습을 알아보자 네. 라는 네, 주제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먼저 등장 배경부터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후딱 빨리 진행을 해보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현대에 살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현대에 살진 않죠. 아파트에 사는데요. 현대에 산다.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했어요. 사실 근대 모더니즘이라고 하면은 뭔가 이성 중심주의,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규칙이 규칙 안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문화였는데 요게 근대가 끝나고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로 들어오면서 많이 무너졌죠. 실제로 너무 후려치긴 하는데 너도 옳고 나도 옳다. 아무도 그쵸. 틀린 건 없다. 이런 식으로. 황희 정승이 그러고 보면은 그렇죠. 포스트 모더니즘 엄청난 선구자죠. 너도 옳고 나도 옳다. 너도 옳고 나도 옳다. 모두가 옳다.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로 진입을 하면서 등장하게 된 문화가 바로 히피 문화입니다. 그런 억압적이고 뭔가 강압적인 거를 싫어하다 보니까 그런 젊은 청년들이 반발심에서 좀 생겨났다고 많이 보게 돼요. 특히 히피 문화가 뭔가 대두되게 된 계기가 베트남전, 미국의 베트남전 참전 때문에 많이 대두가 됐는데 전쟁이 사실 우리는 전쟁을 겪어본 세대가 아니다 보니까 그 전쟁의 참혹함을 좀 많이 느끼지는 못하는데 실제로 본인의 가족들이 베트남전에 참전을 해서 죽어가는 걸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아들이 될 수도 있고 이 중에서 그러니까 아버지를 본 세대. 그러니까 본인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미국 베트남전에 참전을 해서 죽어가는 것을 본 세대가 히피 문화의 주된 연령대라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어떤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 포스트 모더니즘 때 히피가 된 거죠? 어떤 충격이 그들에게 다가온 거예요? 사실 요거를 말을 하려면은 유럽에서부터 사실 시작을 해야 돼요. 68혁명이 프랑스에서 있었죠. 몰랐습니다. 아니 역덕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계사 알고. 아니기 때문에 한국사만. 네, 한국사만. 네 알겠습니다. 네 있었는데요. 특수주의자이기 때문에. 그 유럽에서 반공산주의를 명분으로 해서 국가들이 국민을 감시하고 탄압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반발심으로 이제 젊은 청년들, 대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1968년에 폭동이라고 말하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그죠? 운동, 시민 운동이라고 해야 되나? 68 혁명. 아, 혁명. 혁명. 혁명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68 혁명이 5월 달에 발생을 하고 요게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까지 이어집니다. 미국에 오면서 요거에 이 68 혁명의 메시지를 전해들은 또 젊은 청년들이 베트남전을 계기로 아, 이것도 미국의 군국주의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자본주의를 앞세워서 다른 나라를 탄압한다라는 메시지로 비춰져서 젊은 청년들이 이거에 반발하여서 히피 문화가 탄생을 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복잡하네요. 네, 그러니까 유럽에서 68 혁명이 발생한 후에 대서양으로 건너면서 베트남전을 계기로 히피 문화가 발생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세계사적인 맥락이고 사실 내적인 요인도 있어요. 학문적이고 좀 철학적인 거. 근데 이거는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쓸데 없을 것 같아요. 그거를 왜 판단하시죠? 사실 내가 잘 몰라서. 아, 사실 내가 네. 잘 몰라. 뭐 수학, 물리학, 철학에서 이런 모더니즘 사회를 좀 무너뜨리는 그런 학문들이 많이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게 정신적인 학문적인 측면에서도 히피 문화를 탄생하는데 많이 일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본 데가 미국까지죠. 미국에서 많이 히피 문화가 태동을 하게 됐는데 이때 시대사적인 좀 측면을 다시 보자면은 이때 아프리카랑 동남아 국가들이 독립을 많이 해요. 맞아요. 그렇죠. 뭐 그동안 식민지 시대에 식민지가 되었었던 뭐 알제리나 튀니지나 지금 리비아 모로코도 있고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베트남, 인도 같은 경우도 독립을 하게 되죠. 거기다가 미국 옆에 있는 쿠바 있지 않습니까? 네. 쿠바에서도 혁명이 일어납니까? 네, 쿠바에서도 혁명이 일어나죠. 피델 카스트로가 쿠바 혁명을 들어봤어요. 카스트로.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책에서 읽었던 거 책에서 같아요. 네, 정말로 읽었던 것 같아요. 쿠바가 미국의 거의 주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쿠바를 그렇죠. 떠오르면. 예. 그래서 그렇죠.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읽었는데 들어본 것 같아요.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처음 알았는데. 네. 뭐 이렇게 설명을 해보자면은 네. 이제 1959년에 일어나요. 피델 카스트로가 이제 쿠바 혁명을 일으킨 게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베트남 전쟁까지 이어지면서 이게 미국 안에서 대대적으로 히피 문화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얘기를 해보면은 어느 정도 시대사적 맥락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쟁이나 아니면 독립을 하면서 뭔가 자신들을 억제고자 하는 것이나 아니면 그쵸. 이제 뭐 사회적인 어떤 흔히 말하는 청년들이 싫어하는 것들 이제 다 뒤엎어버리자 기성세대를 뒤엎어버리자 그런 근데 어느 시대나 항상 그런 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역사나 문화적으로 엮이면서 그게 이제 하나의 문화로서 그냥 터져버리는 거를 히피 문화라고 히피 근원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역사의 시작 역사의 흐름 흐름으로 시작이 됐다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인 것 같네요. 약간 그 마음을 좀 살펴보면은 약간 허무해서 오히려 생겼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 죽으니까 네. 다 죽어버리니까 이렇게 열심히 내가 사회가 하라는 대로 국가가 하라는 대로 열심히 전쟁 나가고 열심히 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거는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전쟁에서 남은 건 없고 약간 이러다 보니까 그런 규율 사회의 법칙 이런 속에서 좀 반항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국가의 통제력이 약해졌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체제의 그 균열 혹은 그 균열이라고 말하는 것은 나라가 이제 먹고 살기 바쁘니까 이렇게 가야 돼라고 하는 그 국가가 제시하는 아젠다나 국가가 제시하는 방향성에 대한 의문들이 생기는 거죠. 아까 드리머님 말씀하신 게 그 어떤 허무주의에서 오는 걸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내가 믿고 사랑했던 국가의 행태가 결국은 약소국을 짓밟는 수준으로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명예로운 걸 좋아해요. 뭐 군인들도 상당히 명예롭게 여기고 그런데 그게 결국은 나타나는 모습이 젊은이들이 학문이나 그런 데서 배웠던 것과는 다른 양상 이었기 때문에 그런 큰 전쟁이라든지 혁명이라든지 사태에서 국가가 국가에 대한 그쵸. 그래서 국가가 시키는 대로 했던 것 국가가 원하는 방향대로 자랐던 것에서 이제 거부하고 좀 다른 방향으로 모색을 하는 게 아니었나 사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까 좀 뛰어넘긴 했는데 그때 당시에 철학적으로 도대체 무슨 사상이 좀 대두였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아 철학적으로요? 네. 저도 잘 당황하지 않고 땀이 났어요. 제가 준비한 거를 네. 아 준비했어요. 와 준비했죠. 준비됐어? 내용은 모르지만 준비했습니다. 네. 사실 크게 수학, 물리학, 철학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수학에서는 괴델의 불안정성 정리가 여기서 정리가 되죠. 그리고 물리학에서는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 양자역학이랑 연관이 되는. 다 이해하는 거야? 아니요. 저는 철학을 물어봤는데 갑자기 수학과 물리학이 다 나와서.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 근데 생각을 해도. 철학에서는 파이어 아벤트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아예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요. 조사하면서. 저도요. 파이어 아벤트의 이거 발음도 어려워. 인식론적 무정부주의. 있어 보이죠? 네. 인식론적 무정부주의가 딱 봐도 히피의 영향을 줄 것 같아요. 무정부주의라는 그러니까. 단어 자체가 근데 앞에 붙은 접두사도 인식론적도 중요합니다. 요거를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파이어 벤트가 주장한 거는 우리가 코페르니쿠스를 예를 들어요. 과학이 발전을 할 때 이제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넘어가는 시기에 정말로 과학 이 코페르니쿠스가 이론적인 토대를 가지고서 뭐 만들긴 했겠죠. 근데 이게 자연된 수순이라기보다는 이론적인 결과라기보다는 미적인 아름다움 때문에 지동설을 선택했다라고 주장을 해요. 수학적으로 이게 더 아름답기 때문에 코페르니쿠스가 천동설보다 지동설을 선택했다라고.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그 철학자가 그렇게 주장을 한다는 그쵸, 거죠. 파이어 아벤트가. 근데 이 코페르니쿠스를 대표적인 예로 들었을 뿐이고 실제로 과학이 진보하는 역사 가운데서 모더니즘이 주장하는 이성중심주의보다는 이런 외적인 부분들, 심미적인 부분들이나 아니면 자기 주관이 더 들어간 부분들을 더 강조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해 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결국 이론적으로 완벽해서 그걸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더 아름답고 내가 보기에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선택하면서 과학이 발전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뭐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잖아요. 먼저 이론을 제시하고 나중에 그걸 검출하고 지금 중력파도 마찬가지로 먼저 누군가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아니면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실험으로 증명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쵸. 아마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은 아마 비슷하게 된 것 같아요. 가장 큰 맥락은 자기 주관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히피에 영향을 준 거는 과학이 그러니까 과학이 됐든 뭐가 됐든 자기 주관을 중시하는 그렇죠. 절대 그, 진리가 있다기보다는 그렇죠. 그런 태도가 우선순위가 내 내가 의견. 보기에. 근데 그게 나뿐만 아니라 너나 나나 다 문화적으로 그렇죠. 그냥 다 그렇게 다 자기 거.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게 하나의 이제 문화가 되는 거고. 그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기도 하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요 철학자 파이어벤트의 사상에 영향을 줬는지 아니면 파이어벤트가 포스트 모더니즘에 영향을 줬는지는 저도 잘 조사를 못 해봤어요. 그러나 그 시기가 맞물려 있다라는 것들. 그걸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뭐 뛰어넘으려고 했는데 설명을 했네. 우리 되게 지금 유식해 보였어요. 아, 너무 재밌어요 지금. 인식론적 무정부주의. 방금까지 과자 까먹고 있었는데. 아, 너무 재밌어. 빠져들어요. 너무 재밌어서.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보고 히피 문화에 영향을 준 좀 사람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총 3명이 나오는데 1부에서 2명을 말하고 2부에서 1명을 말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시인인 앨런 긴즈버그라는 사람입니다. 시인이다 보니까 감이 오죠. 감성적으로 좀 젊은 청년들을 선동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선동? 혁명을 이렇게 운동을 했다. 워딩을 주셔야지. 알겠습니다. 이거 위험해요. 위험해. 아, 선동을 해 지금. 머리 엄청 굴리고 있어요. 네. 1953년에 우리말로 하면 울부짖음, 하울이라는 시를 발표를 해요. 구체적인 거를 좀 조사, 낭독을 해주세요. 낭독을 해드 우리 영어로 해드릴까요? 네, 네, 아니면, 자신 아니, 있으면. 그냥 아니라고 할 줄 알았는데. 네. 앞부분만 조금 말을 해보도록 할게요. 나는 우리 세대 최고의 지성들이 광기에 의해 파괴되는 것을 보았다. 불안하고 굶주린 벌거숭이들, 몸을 끌고 분노를 폭발할 곳을 찾아 흑인가를 방황하며 천사 머리의 비트족들이 별빛 가득한 밤에 고대의 성스러운 하늘과의 연대감을 기대하지만 오직 기계의 움직임만이 가득할 뿐. 네, 요로 여기까지만. 먼저 이거 너무 목적이 있는 시 같은데요. 그렇죠. 광기로 짓밟혔다 뭐 이런 표현 자체가. 네. 맞아요. 그 전쟁 시대 이야기하는 거 맞나요? 광기의 전쟁도 포함이 되고 사실 앞에서 잠깐 설명을 건너뛰었는데 산업화 자본주의 사회를 비판하기도 해요. 모던 타임스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기계만 남아있다고 하니까. 기계만 산업화로 사람이 기계화되고 인간 소외에 대한 부분을 얘기도 하기도 하고 지금 제가 읽은 시 중에 비트족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히피를 또 지칭하는 언어 중에 하나가 비트 제너레이션입니다. 무슨 뜻이죠? 비트가 그 비트 맞아요? 비트. 8비트 때리다? 그니까 그 비트 같은데? BEAT 비트. 아 BEAT 비트 그 8비트 할 때 그런 줄 알았어요. 디지털인 줄 알았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디지털인 줄 알았어요. 그럴 수 있어요. 이 비트 제너레이션을 알기 전에 로스트 제너레이션이라는 세대가 있다고 해요. 잃어버린 세대인가요? 잃어버린 세대. 패배의 세대라고도 하는데 전후 세대 같은 느낌. 그렇죠. 맞아요. 정확해요. 1차 그래요? 세계 이후에 1950년대 세대를 로스트 제너레이션. 네이밍 잘한다. 이름을 잘 지었네. 로스트라는. 그리고 느낌이 와요. 로스트 제너레이션 이후 사람들을 이제 비트 제너레이션이라고 해요. 이라는데 이 사람들을 이제 동의어로 히피족, 히피 제너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나라 베이비붐 이런 것처럼 그냥 명칭인 거죠? 맞아요, 그 나라 X세대 약간 그쵸? 그 세대를 말하는 X세대라니요? 나이 나오나요? N세대 이런 거 N세대 이런 거 N세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젊어 보이게 N4세대 이런 거 얘기하잖아. 슬프잖아 N4세대. 저만 슬퍼요. 동의를 안 해주시는데. 네, 그래서 앨런 긴즈버그라는 사람이 요 시를 발표하고 나서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사실 히피 문화가 이제 운동의 형태로 좀 능동적이고 액션업을하게 발생하게 된 계기가 이 시로 인해서 많이 됐다고 합니다. 앨런 긴즈버그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공산주의자다. I am a communist. 이렇게 말했다고. 영어에 약해요. 나는 빨갱이다 대놓고 이야기하는 사람 처음 봤는데. 그쵸, 빨갱이라 공산주의자를 빨갱이라니요. 조심하세요. 빨갱이라요. 굉장히 신경 쓴 워딩인데. 나는 공산주의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않네요. 사회적으로 이제 자기가 천명하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미국에서. 그렇죠. 그렇죠. 그럼에도 요 사람으로 인해서 1926년에 태어나서 1997년까지 살았던 사람이에요. 오래 사셨네. 오래 사시고 근대까지 현대까지 살았다. 네, 97년이면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생각보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70년밖에 안 났는데 그죠. 29년 태어나서 97년. 아 근데 시대 변화가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굉장히 역동적이죠. 생각하기에 물리적 시간보다도. 그때도 오래 사신 케이스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급변하는 세대를 모두 다 겪어봤던 세대 같아요. 맞아요. 이 오픈 같은 네. 경우는 시인임에도 마약 숭배 의식을 했다고 합니다. 사이키델릭 운동을 펼쳐가지고. 이거 방송 나가도 됩니까? 이 사람이 했다고. 이 사람이 앨런 긴즈버그라는 사람이 하셨고 두 번째로 철학자가 있어요. 허버트 마르쿠제라는 이분은 1898년 대 사람입니다. 얼마 최근이네요. 하이데거한테서 수업을 받았대요. 100년도 더 된 사람이에요. 베를린에서 출생을 1800. 1998년생이면 나보다 어린데요. 잘못 들을 수 있지. 잘못 들을 수 있지. 컬럼비아 대학에서 교수까지 했다고 하는데 이분도 마르크스주의자라고 하시고 인간을 좀 더 자본주의에서 구원해보고자 하는 운동을 많이 철학적인 거를 많이 펼치셨고 소비사회를 그렇게 비판을 많이 했대요. 이제 개인을 희생시키는 자본주의에 대해서 많이 거부를 하셨다고 하고 실존주의 그 철학자한테 수업을 받았으면 그렇죠. 좀 많이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 아무래도 같아요. 많이 받았겠죠. 포스트모더니즘과 실존주의도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분이 했던 책 그리고 책 중에 한 단락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이분의 사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술의 진보가 인간 삶에 필요 없는 인위적인 물질과 욕구를 강화시키며 사람들이 신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해 더욱 노동에 매달리도록 강요한다. 이거의 주체는 자본주의다. 이게 100년도 더 전에 나왔다는 게 이런 말이 지금 정확하게 사실이잖아요. 거의 이거 시장주의, 뭐 자본주의라는 그쵸. 것 자체가 시장 실패를 얘기하는 굉장히 그렇죠. 진보적인 생각 아닌가요? 이때만 해도 사실 우리나라가 1800년대 1926년 막 이럴 때는 아직 기계화는커녕 아직 식민지였단 그쵸, 말이에요. 식민지였죠. 아~ 아직도 소울로 쟁기 끌 때인데 벌써 누군가는 이런 자본주의에 대해서 비판하고 기계화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그것도 신기한데 그 100년 전 사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100년 전 워딩이 지금 현재도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그쵸, 게 너무나도 적합하게 들어맞죠. 네. 발전을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를 그때도 깨달았을 것 같아요. 이게 성숙해져도 결국은 이 정도의 반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신 게 아닌가. 이런 경계심과 그런 걱정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 개입이라든지 물론 정부 개입이 모두 다 잘했다 성공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걸 제지할 만한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논의하게 됐다는 점에서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이분도 오래 사셨어요. 아까 1898년에 태어나셨는데 1979년까지 사십니다. 네, 그래서 이분도 근대를 다 경험해 보셨다. 그래서 이 앨런 긴즈버그라는 시인과 허버트 마르쿠제라는 철학자가 이제 히피들의 사상적인 부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런 분들의 영향 많이 미쳤던 히피들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왠지 기대돼요. 아 감사합니다. 어떻게 구해졌을까? 아 왜냐면 오늘 사실 그 드레스 코드가 찢어진 청바지 아니었나. 근데 너무 추워요. 저만 입고 왔다. 아, 사실 제 준비했던 제가 이제 다 히피처럼 입고 와라 했는데 저도 그렇게 안 입고 와가지고 추웠다. 네 오늘 대신에 구멍 뚫린 니트 정도로 봐주세요. 네. 이야기 나왔으니까 스타일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장발. 그렇죠. 장발. 이게 항의적 정신에서 보통 장발을 기르죠. 단발은 부르주아의 상징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왜요? 맨날 미용실 가서 반듯하게 양복 차려입고 짝짝. 그러니까 꾸미는 거 자체가 사실은 이거는 만들어진 인위적인 이미지다라고 하면서 이 단발을 거부했기 때문에 장발을 길렀다고 하고. 신기하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목적 중에 하나는 히피들끼리 서로 인식할 수 있는 표시로서 장발을 길렀다고 합니다. 너 장발이 너도 히피구나. 히피? 아 머리 길면 바로 히피로. 그거 막 히피. 되게 일종의 막 머글과 마법사들끼리 서로를 구별하는 느낌.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남자들은 이게 머리가 기는 게 반항의 상징이 될 수 있는데 여자들은 사실 여자들도 머리를 기는 있습니다. 게 다리털을 길러요. 네? 네? 다리털을 대신 길렀습니다. 기른다고요? 자르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구태여 기른다기보다 자르지 않는 거지. 아니 근데 여성들은 다리털을 기른다는 표현 웃기지만 있어도 그렇게 눈에 막 확 인식되는 수준의 다리털을 가진 여성들이 많나요? 그렇게 뭐 뭔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다녔지 않았을까요? 염색 다리털이 심나? 네? 아니 그래서 여성들은 그 표현할 방법이 원래 장발을 많이 기니까. 기르시니까 이제 다리털을 깎지 않았다고 하고 요게 좀 중요합니다. 성적 모호함을 표현하기도 해요. 장발이 유니섹스 개념. 둘 다 나를 규정하지 여자가, 않는 거네요. 좀 이따 말할 거지만 플라워 제너레이션이라고 해요. 히피를 또 부르는 단어가 플라워요? 플라워 꽃이죠. 아 플라워. 발음. 아 플라워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좀 어린 시절의 아이들을 좀 상징한다고 합니다. 좀 때묻지 않은 어린 시절의 아이들을 갈망하면서 그 유명한 사진 있잖아요. 군인들이 총 쏘는데 꽃 꼽는 사진. 아, 네. 그게 네. 히피들 사진이에요. 아. 그 이제 반전주의를 위해서 평화주의를 위해서 히피들이 꽃 꼽는 사진 플라워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유니섹스를 모토로 합니다. 아. 너와 나의 구분이 없이 남성과 여성 구분 없이. 그래서 페미니즘 운동이 탄생하기도 하고 히피 문화를 통해 가지고 네 그렇기도 하고 또 스타일 중에 패션 부분을 보자면은 청바지가 있죠. 아무래도 이때가 제임스 딘이 1955년에 사망을 하고 60년대부터 히피 문화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유 없는 반항 같은 영화를 보면서 자란 거예요. 그 친구들이. 그래서 제임스 딘의 그 찢어진 청바지에 대한 그 동경이 있었고 이 청바지도 남녀 상관없이 둘 다 입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유니섹스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청바지도. 상당하네요. 그쵸. 히피 문화라는 게 이게 하나하나가 다 이유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스타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 요거는 저도 조사를 하면서 좀 재밌었던 부분인데 개명을 해요. 네? 아 이름을 바꿔요? 본인의 이름 부모님이 주신 그렇기 때문에 바꿉니다. 기성세대가 전해준 이름에 나는 반항하겠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개명을 해요. 요게 뭐 크게 세 가지 역할이 있다고 하는데 방금 말했던 상징적인 의미 나는 반항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 그리고 실용적인 의미로 병역을 거부하고 마약 중독자에 대해서 경찰이 이제 잡아들일 때 본명을 말 안 하고 계속 개명된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가명을. 그러면은 그 행동을 좀 늦출 수 있다. 신원조회를 지연시키는 거네. 그쵸? 공권력에 반항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실용적인 이유도 있었다고 하고 세 번째로는 놀이라고 해요. 이렇게 저희도 지금 가명 쓰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죠. 신원조회를 피하기 위해서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신원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이런 가면 변장에 대한 놀이 저기 측면 속옷장난 하듯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 봐요. 제가 그 가명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가져왔는데 선샤인, 레인보우. 선샤인 많이 듣지 않았어요 영화 이런데. 저도 그거 생각났어요. 선샤인. 아 네. 레인보우. 레인보우도 사실 그 상징적인 의미가 그렇죠. 동성애적 의미를 가지고 있죠. 성소수자들을 네. 위해서. 토바코, 담배. 스파이더. 아, 그러니까 이게 예명이 진짜 이름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뭔가 예를 들어 김뭐 무지개야, 무지개똥인데 햇빛사 이런 거, 햇빛 김철수, 김영희가 아니라 그렇죠. 무지개 막 이런 거지. 그러면 그 경찰 입장에서 굉장히 열받았을 것 같지 않나? 장난 그 이름이 뭐야? 검문했는데 난 선샤인이야. 난 무지개야 이런 바로 거잖아요. 바로 그저 현행범으로 체포돼 그 현행범으로 무지개 이런 거 장난 아니야? 이거. 거미 뭐 이런 거니까. 그렇죠. 아 진짜 딱 그들다운. 개명이네요. 재밌네요. 그게 나온 것 같아요. 그 어렸을 때 그 감성을 유지하고 싶었다고 했잖아요. 플라워. 네, 플라워. 그 플라워. 네, 그게 드러난 것 같아요. 그런 게 드러나기도 했고 이렇게 기존에 알고 있는 단어도 썼고 사실 뉴에이지 사상을 많이 받아들이는데 히피 문화가 동양에서 많이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동양적인 이름도 많이 썼다고 합니다. LSD의 선구자라고 불리는 리처드 엘퍼트 이름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개명한 가명은 바바람 다스. 네? 힌두어 같아요. 뭐 뜻은 저도 바바람 모르겠는데. 다스. 바바람 다스. 그러니까 전형적인 서구적인 이름이 아니라 동양적인 것을 나는 따른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약간 어른들이 봤을 땐 약간 좀 치기 어린 느낌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아 저는 엉뚱한 상상이 있는데 뭐. 그 중에 한국어로 된 이름으로 누가 썼다면은 되게 재밌지 않았을까? 김철수? 김철수 씨? 김영희 씨? 그런 식으로 정말 아니, 자기들이 발음을 못해서 안 되지 않아? 아, 영희 철수. 그럴 외국인. 아 외국인. 그 모자 막 쓴 거 다니니까. 미국인 미국 놈 아니다. 이태원 가면 많이 볼 수 있는데. 그쵸, 미국 놈 아니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그 성, 섹스에 대한 부분도 큰 영향을 미치죠. 기존 결혼관을 당연히 부정하겠죠. 결혼 제도에 대해서. 가족 제도 자체를 좀 부정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혼전 성관계를 많이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파트너 수조차도 제약 없이 히피끼리 그냥 히피끼리 히피면은 상관이 없다라는 이제 의식을 가졌던 것 같고 그래서 피임과 낙태가 발달을 합니다. 이 시기에 걔네들도 워딩을 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본인들도 리스크를 감당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이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도 현실적인 리스크를 감당하기 싫었기 때문에 또 뭐 사실 뭐 낙태는 여성 입장에서는 자기 결정권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죠. 그렇죠. 뭐 내가 아이를 낳고 안 낳고를 원래는 결정할 수 없었잖아요. 자연유산이나 아니면 몰래 하지 않는 한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자유롭게 논하고 피임을 요구하고 남성들에게 그 낙태에 대한 결정권을 주장을 했다 라는 것도 상당히 뭐 페미니스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성결정권과 더불어 페미니스트 운동과 더불어서 동성애 인권 운동까지 같이 이어져서 운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실 현재도 지금 그게 굉장히 좀 논의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쵸. 여성의 자기 결정권에 대해서 낙태가 합헌이냐 아니면은 위헌이냐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그 낙태 문제 같은 게 굉장히 태아 중심적이었던 거예요. 그 살인이냐 아니냐 막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인간이냐 아니냐를 뭐 결정하는 것과 낙태를 하는 게 살인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 상당히 태아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모체 중심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체 입장에서는 임신을 사실 여성 몸에서 막 입덧하고 이런 행위들을 기생충이 들어왔다라고 인식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다. 태아가 내 몸에 처음 자라나는 게 기생충이 들어왔다라는 식으로 몸의 메커니즘 이해를 해서 거부 반응으로 입덧이라든지 여러 호르몬 변화가 있는 거다. 그만큼 모체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한 리스크인데 그거 우리나라 법이 결정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 자기 스스로. 근데 히피 문화에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다뤘다는 게 그것도 한 반세기 전부터 그렇죠. 대단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뭐 그 전부터 이런 의식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을 텐데 실제로 태동이 되고 발전하기 시작한 시기는 이때부터가 아닐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났는데 아니 임신을 해서 이제 배가 불렀는데 막 찢어진 청바지 입고 패션적으로 그쵸? 네, 나 젊은데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더 발전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모든 젊은이들이 의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럼요. 정말 이걸 이끈 사람도 있었을 거고 하나의 그런 흐름 속에 그냥 아까 말한 대로 놀이처럼 한때 치기 어림과 젊음으로 휩쓸리는 세대도 분명 있었을 거기 때문에 문화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쵸? 지금 이제 급식체라고 쓰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10대들을 이해 못하는 것처럼 근데 그 친구들은 그 친구들 나름대로 생활 양식을 공유하니까 비슷하게 그냥 이렇게 흐름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벗어나면 안 될 것 같고 그 또래들 집단의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중고 집단에서 벗어나면 나는 왕따 그쵸? 이런 식으로 생각을 힙하지 못하고 그럼 힙해야 되는데 난 힙인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겠죠.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사이키델릭 그 마약 체험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 이게 고대 그리스에서 전파생을 했다고 해요. 정신이란 사이키랑 눈으로 보이는 델로조라는 게 합성어인데 그러니까 환각을 통해 가지고 뭔가 눈으로 선명하게 보이는 그런 LSD 체험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사실 LSD에 대해서 많이 못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시죠?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아, 그래요? 마약 네. 종류를 아마 대부분 모르지 않나요? 대마는 뭐 대마초밖에 모르니까 뉴스에서 하도 많이 떴던 적이 있기 때문에. 뭐 우리 그런 것도 알잖아요. 뭐 엑스터시? 헤로인. 또 헤로인. 필로폰. 필로폰이라고 그러죠. 필로폰이라고. 돼지발정제. 갑자기 뭐 그 레드 정도밖에. 누가 생각이 나는데. 그 정도밖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유명했던 게 LSD예요. 요게 보리에서 그러니까 맥각류라고 하는 보리에서 기생하는 기생충을 그러니까 자연에는 없는 물질을 인위적으로 만든 게 LSD예요. 자연에는 없는 성분인데. 사실 그 고대 그리스랑 로마에서는 이걸 치료용 물질로도 사용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엄청 조금 먹으면은 환각작용이 계속 지속되는 약물이에요. 우표만한 크기 뒤에 이렇게 붙여서 오는데 아, 저는 모르고 조사를 해봐서 알아봤는데 굉장히 강력한가 보구나. 네, 그래서 이거를 우표를 입에다 넣고서 우물음을 씹으면은 한 1시간 뒤에 이제 환각작용이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와, 그렇구나. 그래서 짧게는 8시간에서 길게는 하루까지. 엄청 강력하네요. 그러니까 요거를 하면은 LSD 체험이랑 이 뭐냐 히피 문화랑 연결이 되는 부분이 요 지점에 있는 것 같아요. 시간에 대한 개념을 개의치 아니하는 거야. 절대적인 시간이 나한테는 없다. 나한테는 내 시간만 있는 거야.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 가사 같지 않습니까? 그 환각 그 정신상기에 지금 계속 빙의가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었을까 상상을 해봤는데 아 굉장히 사회적으로는 하고 싶어도 구할 수가 없어요. 구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의 곁에는 우리가 있어요. 그거 마약 선전 없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어쩌 반항하는 것과 마약을 접하면서 어떤 내가 환각을 느끼는 것이 현실과 나를 좀 동떨어져서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3자 입장에서.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나는 현실에 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려는 것이 어쩌면 어쨌든 나 여기를 한번 떠나고 싶은 그런 게 있잖아요. 자유. 그렇죠. 자유를 자유롭다. 추구하는 행동으로서 마약에 중독되기 전에 그거를 약간 시도하는 것 자체가 그런 마음에서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는 제가 공감을 할 것 같아요. 저는 그 공감을 한다는 게 사실 지금 계속 히피 문화에 대해서 들으면서 지금 별반 다르지 않은데? 라는 생각을 맞아요. 했어요. 젊은 사람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장발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도 똑같이 그 장발 단속하고 네, 그렇죠. 막 미니스커트 단속하고 했었을 때가 있었잖아요. 중학생 고등학교 때 뭐 남자들 다 머리 기르고 두발 규제 완화해달라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생각이 났고 사실 그 사이키델릭 같은 경우도 지금 얼마 전에 저도 뉴스에서 봤는데 해피벌룬이라 그래가지고 아, 그 안에 질소 같은 걸 채워서 그걸 먹으면 약간 환각 증세 기분을 좋게 만드는 하는. 풍선 같은 것을 홍대나 이태원 그런 클럽 등지에서 팔았었대요. 그래서 그게 진짜 합헌이냐 그러니까 불법적인 것이냐 아니면 법적으로 괜찮은 것이냐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만약에 그게 불법이지 않는 그런 환각 증세를 찾아다니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결국 내가 법적인 테두리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최대한 그런 환각 작용을 느낄 수 있는 것들 행복하게 그러니까 그런 몽환적인 기분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찾게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제는 많이 유명해졌지만 키덜트 문화 그러니까 어렸을 때로 돌아가고 싶은 싶다. 그 마음들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랑 굉장히 비슷해서 이게 히피 문화가 지금도 사실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히피다? 그러니까 그 젊은 아까 개미님이 말씀하신 거랑 맥락이 비슷한데 젊은이들은 그렇죠라는 말이 그래요. 젊은 진짜. 지금 딱 항상 그거, 어른들이 말씀하시죠. 어릴 때는 원래 그래.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막스주의가 아니면 바보고 이상하고 다 커서도 막스주의면 이상한 거다.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 자유와 해방에 관한 열망은 젊은 세대에게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느 시대나 그 젊은이들이 마주하는 현실이라는 건 항상 어렵기 때문에 근데 그게 그렇게 원래 있었을 법한 고대부터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뭐 3000년 전 낙서인데 요즘 애들은 찌찌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랑 그거는 진짜 3000년이 뭐예요. 그러니까 글이 생기기 전부터도 있었을 거고.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사회 현상으로 폭발했다는 게 저는 유의미하다고 보고 근데 그게 더 무서운 건 지금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아니 근데 저는 가까운 미래에 지금도 약간 진행된 한국형 히피가 한번 크게 올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하는 방식은 뭐 마약이나 이런 건 아니겠지만 뭐 큰 음악을 틀고 돌아다니는 거. 예전에 막 폭주족들 진짜 심할 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오렌지족들. 저 예전에 야타족 아닌가? 야타족. 옛날에 좀 심했던 것들 보니까 뭐 90년대든 이럴 때 보니까 지금하고 아예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폭주족들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쵸. 근데 그거는 어쨌든 그 사람들의 부류라고 하지만 억압이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느끼는 거잖아요. 뭐 교육이 어떻다느니 굉장하죠. 뭐 그렇죠. 그래서 한번 뭔가 이렇게 꼭 그걸 반항심의 어떤 이런 게 아니어도 청소년기에서는 어떤 뭐 연예인 문화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게임 방송이라든지 굉장히 그런 자극적인 것들 많잖아요. 많죠. 네, 그런 것들이라든지 어떤 그런 한국형 문화 히피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근데 이런 히피가 뭐 오늘 우리 주제를 이렇게 놓고 좀 거시적으로 보면 결국은 스타트업 문화에 뿌려야 했다는 건데 이제 한국형 히피는 어떤 긍정적으로 이렇게 되면 좀 좋겠다는 바람이 개인적으로 있어요. 왜냐하면 그 문화가 촉발될 때쯤에 나는 기성 저 같은 경우는 기성세대에 편입이 될 나이가 될 것 같아요. 당장 내년에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그리고 보통 제 나이 또래는 히피하기엔 너무 이제 너무 아니에요. 아직 히피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너무 근미래가 아니 약간 뭐 10년, 20년 뒤의 세대라면은 이제 저는 그걸 보면서 아유 진짜 요즘 것들이란 뭐 이럴까 봐 히피 쪽에 대해서 잘 알고 그들이 한국 문화의 주류가 됐을 때 그걸 좀 이해해주고 지지해주는 멋진 어른이 좀 되고 저게 싶다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내가 어린 것들이라고 흔히 말하는 그잖아요. 그게 멘토와 꼰대의 차이가 그런 거라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항상 저 걱정이거든요. 내가 나이 들어서 아 저거는 진짜 안 좋은 건데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저렇게라도 경험하면은 좋게 될 거야라고 이렇게 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지 이해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좀 어떤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좀 편한 분위기? 가 좀 조성됐으면 좋겠어요. 다들 꼰대가 되지 말고 멘토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미 저 꼰대 있어요. 저 꼰대끼 있어요. 아 그래? 10대들 보면 막 무서워. 급식체 쓰면은 막 뭐라 그러나요? 혹시? 어쨌든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벌써 우리가 지금 녹음한 지 50분이 지났어요. 벌써요? 시간이 빨리 갑니다. 나 지금 준비한 거 거의 뭐 반도 못한 것 같은데. 네 일단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좀 더 히피 문화에 대해서 2부에서 설명을 하고 오늘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2부에서 더 많은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죠. 네. 좀 이따 만나요. 네, 2부에서 뵐게요.